선사로부터 온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거의 종식되어 가고 있던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신규 변이의 출현으로 인하여 다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한 복합위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여기저기에서 퇴직의 칼바람이 불어오는 징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내년들은 더욱더 경기 불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고독사로 죽은 인원이 3,378명이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50대와 60대가 60% 이상이 차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발발한 지 10개월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끝을 모르고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어저께 또다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여 긴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기저기서 불안하고 어렵고 힘들고 못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기쁜 소식보다는 불안하고도 암울한 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온 인류에게 확실하고 소망찬 기쁜 소식을 전해준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였습니다. 그 천사는 온 인류를 주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리고 예수는 그 예언대로 탄생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시작이요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알고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며 또한 예수님과 기쁘게 성탄절을 보내야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탄절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진 소식에서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드리는 마리아의 신앙의 반응까지도 함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진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내었습니까? 여기 성탄절을 맞이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성탄절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지난 주일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를 통하여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본문 다시 3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31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동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서 예수란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 데 그 목적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탄절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한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최고로 중요한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탄절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성탄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이 계십니까? 다시 합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마리아는 어떤 반응을 나타내었습니까? 이면 이 반응은 우리의 반응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반응을 나타내었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은 성탄절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나타날 것입니까? 둘째로 그 소식을 전해드린 마리아는 순종함으로 반응을 나타내었습니다. 본문 3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34절의 말씀 합동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여기 보시면 마리아의 1차적인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겁니까? 나는 처녀의 몸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자기가 처녀란 점을 내세우면서 처녀가 아기를 잉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가브리엘 천사는 뭐라고 대답해 주었습니까?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의 대답을 나와 있습니다. 합동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기 보시면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대답하기를 태어나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너를 덮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힘으로 아기가 잉태하고 태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실까요? 35절의 말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래서 성령은 Holy Spirit를 말합니다. 그 성령이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은다. 여러분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숨겨진 비밀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 덮어놓고 믿는 게 성경입니다. 아멘.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고 믿었습니까? 아니 주의 음성을 듣고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숨겨놓은 계시가 있고 드러난 계시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성경을 접근하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이해 속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신비한 것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바에 의하면 여러분 아이가 출생하려면 남녀와 결합을 통해서 출생하는 건데 남녀와 결합 없이 그냥 무조건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을 받으면 방언을 합니다. 방언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방언을 받은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방언은 내 자유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성령이 내게 임해지만 내가 방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방언을 받고 싶었습니다. 교회만 가면 어떤 성도가 정말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를 하며 어떤 그 방언 자체가 너무나 자기 마음을 평안하게 했기 때문에 나는 오늘 방언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나와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방언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방언을 주시옵소서. 내가 방언을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 방언을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1번 받았다. 2번 안 받았다. 1번, 2번. 방언을 받았습니다. 다다다다다다 띠다다다다 띠다다다다다 띠다다다다 띠다다다다다 띠다다다다 디다다다다다 디다다다다 이 방언이 내 자유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만 나도 이 말을 지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이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빨을 닦고 있었습니다. 다다다다다다 디다다다다 디다다다다다 디다다다다 아니 갑자기 나는 방언을 하고 싶지 않은데 갑자기 따다다다다 띠따다다다 띠 아니 칫솔질하는데 막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요 빨리 방언으로 들어가서 성령께서 지금 너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싶어 하니까 방언을 하라는 의미인데 여러분 그것도 모르고 이 사람은 처음 방언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띠따다다다 띠따다다다 띠 그리고 이제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띠따다다다 띠따다다다다 띠따다다다 설거지 하면서 방언을 다다다다다 띠다다다다 띠다다다다 다다다다다 띠다다다다 띠. 방언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을 받은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를 덮어야지만 방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에게도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가 잉태하여 태어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증거로 가브리엘 천사가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했다는 소식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3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3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고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선언을 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그 말씀을 전해드린 마리아의 2차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합독합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여의 여종이오니 말씀들은 내게 이루어지니라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기 보시면 마리아는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러한 자세는 매우 놀라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는 처녀가 임신했다는 것은 곧 큰 죄악으로 기정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처녀가 임신하면 무조건 이유를 불문하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중동의 어떤 사람이 가늠하다 걸렸습니다. 땅을 파고 여자를 묶고 목만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마가 터지고 피가 흐르고 그리고 그 여자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중동 국가에서는 처녀가 임신하면 또는 가늠하면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바로 마리아도 예언은 아니었다는 거지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할 수 없어요. 왜? 순종은 곧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모든 것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입장에서 본다면 좋든지 나쁘든지 순종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꺼이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근거가 어디 있었습니까? 본문 37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37절 다 같이 합동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3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마음심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논리에 맞지 않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고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짧은 지혜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곧 자녀가 부모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자녀가 모르는 부모만의 기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왜 어른들은 싸우는지 몰랐습니다. 눈을 뜨면 어른들은 싸우고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도 어른들은 싸우고 있었습니다. 왜 어른들은 싸울까? 두 번째, 왜 내가 공부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공부는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공부하는구나. 그럼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중간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는구나.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시험을 치는데 제가 100점을 맞았거든요.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너 컨닝했지? 아니, 안 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해. 실은 제가 공부 안 한다고 우리 큰 형님한테 발바닥을 맞았습니다. 발바닥 맞아본 적 있어요? 얼마나 아픈지 뭐. 다대미 방맹이 아세요? 그게 얼마나 아픈지는 모르죠. 퍽! 어! 퍽! 어! 저는 독서실에 가서 공부만 하면 왜 이렇게 잠이 와?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꾸만 도시락 생각만 나. 공부가 돼요? 안 돼요? 공부가 안 돼. 근데 공부가 안 되는데 너 100점 안 맞으면 또다시 발바닥이야. 알아서 해. 그러니까 자다가도 누가 생각나? 큰형님이 생각나. 그러니까 잠을 자는데 형님 몽둥이가 생각나는 거야. 얼른 일어나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몇 점 맞았겠어? 70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점수를 많이 맞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우리 학교에 1등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아, 쟤를 붙잡으면 분명코 점수를 잘 맞겠구나. 1등한 학생이 불렀어. 야, 일로 좀 와봐. 내가 오늘 매점 가서 도넛을 사줄게. 우유를 사줄게.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다 먹었어요. 내가 부탁이 있다. 너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얘가 오케이 공부했어요. 같이 얘가 공부하는 거 그대로 했어요. 근데요 시험을 치렀거든요. 몇 점 맞았겠어요? 100점이야. 그래서 선생님 부른 거야. 너 컨닝했지? 아니에요. 내 실력들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공부를 얼마나 다른 줄 알아요? 안 믿어져? 그럼 미국 가서 박사학위 땄잖아요. 7년 만에 땄어요. 7년. 남들은 3년 만에 다 끝나는 거. 왜냐하면 목회하면서 공부했더니 너무나 힘들어요. 어? 미국 학생들 공부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박사학위를 땄어요. 미국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어요. 한국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강의를 했어요. 한세대학교 메스터를 강의했어요. 그 다음에 박사학위를 강의를 했어요. 제가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뭐냐면 따라합시다. 공부는 해야 된다. 공부를 잘하니까요.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나를 보고 예수를 믿어. 아, 공부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구나. 따라합시다. 공부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세 번째, 왜 우리 어머니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우시는지를 몰랐습니다. 밤 12시 들어오면 우리를 다 깨워서 울면서 얘들아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 드리지만 살 수 있다. 그러면서 빈들의 마른 뿔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나는 그때 엄마가 제일 미웠습니다. 왜 고의자는 나를 깨워서 이렇게 고통을 주고 고문을 주는지. 엄마 깨우지 마라. 이놈의 자식아, 예배드릴 사러 자고 싶어. 그때는 예배와 기도가 지겨웠는데 내가 자랄수록 내게 결정적인 순간에 어머니가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도 여러분 사춘기 때 나쁜 길로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나쁜 길로 빠지지 않는 것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결정적인 순간에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아,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가정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라. 그것 때문에 내가 신학을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목사가 되어서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아, 어릴 때 세 가지가 저한테 큰 교훈이 됐고 그 세 가지가 오늘 나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내 논리에 맞지 않고 내 경험에 맞지 않더라도 거기에는 우리 성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현재와 미래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지지 말고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말씀의 순종의 결과가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유능한 의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인류대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에 나가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의 학계와 의술계에서도 인정받을 만한 만큼 아주 유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늘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르게 채울 수 없는 공허한 마음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삶의 기쁨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자신의 고국인 한국으로 돌아와서 큰 병원의 의사로 그리고 대학 교수의 교수로 그리고 어떤 수많은 연구기관의 자문 역할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그 누가 보더라도 부러워할 만한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공허함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종교를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환자를 검진하기 위해서 아침 검진을 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담당한 60세 넘는 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병상에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병상에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의사는 그 환자를 보고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아니, 생명이 얼마 남지 않는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상에서 몸이 아픈 고통당한 자, 신음한 자에서 기도할 수 있는가? 그런 의문점을 던지면서 그 환자를 보고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는 항상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 시킨다고 되는 일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는 그 환자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 의사는 그 60이 넘는 암 환자에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서 12장 2절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내가 의리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르리로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듣자 그 안에 공허했던 그의 가슴이 시원해지면서 기쁨이 마음속에 솟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더군다나 살 날도 얼마 남지 않는 그 환자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 의사의 굳은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왠지 모르게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쌓아놓은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날 보잘것없는 지식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의 참된 구원은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만에는 인간의 마음을 흔들고 뒤집는 신비한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비한 능력은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3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지함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37절과 3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들은 내게 이루어지나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이것이 아기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하고 기념 축하하는 자들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진 기쁜 소식을 통하여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성탄절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신 주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는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신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처럼 우리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며 성탄 축하 예물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